행복한 아침,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트란, 트란지기 백두현입니다. 수산시장에 가면 생선가게 냄새가 나죠. 그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생선에서 풍기는 비린내인데요. 하지만 그 비린내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직 손질되거나 요리되기 전 상태인 생선들을 파는 곳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생선을 매운탕이나 회, 또 구이 등의 방법으로 조미료를 사용하고 잘 요리하면 비린내는 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 세상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냄새가 없어져야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기를 소망해봅니다. 사랑의 드란 시작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커스입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가을음악회는 오는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며 공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전화 02320-0500번, 3209-500번, 극동방송 홍보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가을음악회의 아름다운 찬양 그 선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상, 신병교육대 전달한다. 어제 종참 희망 인원에 한해 07시까지 전투복 완전 복장으로 종참을 위해 연병장에 집결한다. 훈련병들 들었으면 빨리 움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종참이 뭔지 궁금합니다. 종참은 종교 참석의 줄임말입니다. 빨리 준비합니다. 이야, 드디어 교회 갈 수 있다. 왼발, 교회 앞으로 컷. 근데 교회 건물이 너무 작은데 다 들어가려나? 다른 종교 건물도 엄청 좋다. 야, 다 새로 지었나 봐. 잡담 금지. 왼발.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새 예배당 있으면 참 좋겠다. 신앙 없는 애들은 건물 때문인지 다른 데로 많이 가버렸어. 훈련병들 잡담 그만합니다. 왼발. 이동 중에 전달합니다. 교회가 비좁아서 예배는 나눠서 들어갑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 교회는 낡고 좁아 예배를 사모하는 훈련병들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랑과 기도로 우리 젊은 훈련병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당 건축에 동참해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 28일 오전 7시 연무대 교회 신축을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이 땅을 지키는 정예병사 양성의 요람 연무대. 그 연무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태어날 기독 장병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번호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연무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헌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새로 지어질 연무대 교회가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네,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 모금 관련 스폿을 들으셨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는 연간 12만 명의 훈련병을 양성 또 배출하는 단일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신병 양성기관입니다. 논산 훈련소를 또 거쳐서 군생활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을 또 자녀 또 요새는 뭐 많이 또 뭐 아들 딸 구별 없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또 남편을 보낸 분도 계세요. 뭐 결혼해서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한 손주들 또 조카들 또 교회 식구들 청년들 이렇게 군에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산 훈련소가 정말 오래된 그런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극동방송에서 특별히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금 생방송을 9월 28일 수요일 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8시까지 제가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선교의 최후 보루죠. 또 민족 복음화의 요람인 이 연무대 군인교회 매주 만여 명, 또 연인원 생각해 보니까 한 50만 명이 좀 넘어요. 그 훈련병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한 연간 7만여 명이 세례 침례를 받는다고 하죠. 이 연무대 군인교회는 1987년에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한 30년 전에 예배당이 건축이 됐는데 노후 건물로 2011년에 국방부 주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인 긴급 보수 필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건축이 새로 건축이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무대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그 계좌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청년 세계 산실이죠. 황금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무대 군인교회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래 내가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동참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구자 10만 원이고요. 뭐 여러 가지 헌금을 또 유형별로는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구자 10만 원, 한 평에 300만 원 저희 기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논산 출신인데요.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26분 막 넘어섰는데요. 앞서서 논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을 위한 모금생방송이 9월 28일 수요일 7시, 오전 7시부터 기획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문자 메시지 연무대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카카오톡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보시면 연무대라고도 오늘의 그 말씀과 오프닝 버튼 보시면 또 이벤트 또 오늘의 말씀 클릭하시면 같이 들어오셔서 연무대 클릭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또 문자 메시지로 한 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연무대라고 남겨주시면 직접 또 계좌번호를 연무대교회 계좌번호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연무대 세 글자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연무대 군인교회가 한국교회의 성장이 또 정체되고 청년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때에 아마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동역해주고 계시는데요.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 모금 관련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동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을 행복했던 방송 사랑했더라.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이 시간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 들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네.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 네. 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예.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네. 혼돈에서 뭐 질서 뭐 이런 뜻인가요? 우와. 맞습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언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혼돈에서 질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창세기 1장 2절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네. 아직 땅이 어떤 형태를 갖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짜임새도 예. 없는 상태. 게다가 흑암이 깊게 짓누르고 있는 상태. 아,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카오스라고 카오스. 하는데 네. 무질서 혹은 혼돈의 상태를 예.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혼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주 하나님의 창조가 체계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질서 정연하게 우주가 네. 돌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수성서부터 이렇게 예. 만약에 이 궤도가 정확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 궤도를 돌지 않으면 질서를 네. 어기면 아마 우주는 엉망이 될 겁니다. 네. 이 지구도 존재할런지 모릅니다. 예.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질서를 잘 지켜서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죠. 네. 이걸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코스모스 생각하니까 가을이라, 가을이라서. 네.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는데요. 네네. 이 무질서 상태의 우주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까? 질서의 목사님. 세계로 변화된 것이죠. 무질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첫째 날, 둘째 네. 날, 셋째 날 이런 창조의 역사를 바라셨는데 가만히 보면요.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세계에 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는 창조예요. 공간. 예.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마다 내용물을 풍성히 채우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네. 좀 더 이해하기 쉽게요. 예. 이 처음 3일은 빛과 궁창, 땅, 바다, 식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네. 다음 3일은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네. 처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의 골격을 만드시고, 나중 3일은 골격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예. 서로가 첫째 날, 넷째 날, 네.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 시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그려놓고, 네. 그 뒤에 밑에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바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화살표를 거서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했던 거 기억이 나요. 대단히 수준 있는 교회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공부를 하셨는데 네. 네,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질서의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와 예.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 중에 하나가 예. 코스메틱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화장품이죠. 아. 화장품. 저는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을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질서를 잡는 거예요, 얼굴의 질서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화장이 없으면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은, 예. 목사님 오늘 저 질서 잡고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신 중에 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예.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와 광명체. 작은 광명체인 해와 달, 별들, 네네. 이런 걸 만드셨어요. 예. 빛이란 골격을 만드시고, 그 빛을 이용해서 별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은 네. 공간 혹은 하늘을 말합니다. 이 둘째 날의 병렬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다섯째 날에는 이 하늘 궁창에 하늘에 뭐가 뭐 새를 새, 넣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궁창 아래의 물에는 바다의 물고기를 네. 헤엄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날은 물은 물대로 모이게 해서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죠. 네. 땅과 바다가 구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물이 살도록 하셨는데 이 셋째 날과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섯째 날에는 땅에 동물이 살도록 하셨고 네. 그 땅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안양감리교회 임영택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병렬 구조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것에는 네.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요. 예. 이걸 발견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이 세계를 그냥 어쩌다 우연히 던져서 만든 세계가 아니라 분명한 설계도를 갖고 계신 겁니다. 네. 우리가 작은 예. 작은 집을 만들어도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도가 세밀할수록 아주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 인간의 뭐 사계절이 있고 네. 모든 창조의 자연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기가 막힌 설계입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좀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여기까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빛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이거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이런 현존. 표현을 쓰죠. 네네. 예수님도 빛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네.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또한. 먼저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하는 겁니다. 예. 빛을 통해서 만물을 보게 되고요.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범신론하고 다른 겁니다.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것이죠. 그렇군요. 옛날에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예.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어떤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정원이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닐까? 그런 대화가 나오는 예.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겁니다. 이 빛은 밝음이죠. 네. 창조 이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기품이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벗겨내시고 밝음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의 결핍이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의 결핍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이 자연히 물러납니다. 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다. 네.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은 어떤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키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예. 두드려서 펼친 큰 공간 이런 뜻입니다. 이 궁창은 큰 공간, 즉 지구의 대기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에는 원래 공간이 없었습니다. 네. 지구 밖은 우주고 지구 표면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 공간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위아래로 나누어서 큰 공간이 생기시도록 한 겁니다. 네. 거기에 공기로 채우시죠. 생물이 숨쉬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생물에게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생명과 같아요. 생명.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이 숨쉬고 살 수 있는 생명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군요. 예. 아, 우리가 사는 공간이 물과 물 사이에 있죠. 예.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생명을 또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세계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죠.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간 위에 물, 아래 물. 네. 인간의 몸이 70% 이상 물인데요. 이 물과 생명, 건강의 이 연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지금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라는 주제로 함께했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야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남의 음성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실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지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창문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인사드립니다. 네, 앞서서 논산훈련소 연부대 군인교회 건축을 위한 모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7시부터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해드리는데요.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연무대라고 글을 남겨주시고요. 또 카톡으로 연무대 또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계좌번호가 안내가 됩니다. 연무대 군인교회 계좌번호입니다. 한 구좌당 10만 원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해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청년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뜰안 뜰안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의